HUBS. Musical Inside. 감동과 카타르시스, 뮤지컬의 세계로 환영인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보도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마다 뮤지컬에 담긴 여러 교양과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뮤지컬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9월 19일 두 번째 뮤지컬 인사이드 시간. 오늘은 뮤지컬 드라큘라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그럼 잠시 후 위대한 뮤지컬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드라큘라 하면 어떤 이미지 떠오르세요? 아마 일반적으로 어둡고 잔인한 흡혈귀가 연상되실 텐데요. 그러나 뮤지컬 드라큘라에서는 이런 우리의 통념과는 180도 다른 드라큘라의 상이 제시됩니다. 김준수 배우로 대표되는 뮤지컬 드라큘라에는 치명적이고 신비로운 매력을 가진 드라큘라가 등장하는데요. 이 뮤지컬은 놀랍게도 로맨스 장르에 해당하며 매력적인 드라큘라와 아름다운 여인 미나의 죽음까지 초월한 사랑을 다룹니다. 여러분들은 죽음까지도 초월한 사랑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뮤지컬은 뛰어난 무대 연출과 감미롭고 애절한 넘버를 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죽음과 사랑이라는 주제로 어떤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데요. 단순히 눈과 귀가 즐거운 뮤지컬이 아닌 죽음과 사랑에 대해 더욱 깊고 진지하게 생각해보도록 하는 뮤지컬 드라큘라. 죽음과 사랑은 우리 자신, 즉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만큼 이 뮤지컬을 통해 개인의 삶에 대입해보고 앞으로 다가올 우리들의 죽음과 사랑을 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뮤지컬 드라큘라가 한양인 여러분들의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김준수, 정선아 배우가 부른 드라큘라의 대표곡 Loving You Keeps Me Alive 듣고 오시겠습니다. 내 맘은 왜 안개처럼 흐려지나 날 사랑한 내가 사랑한 그 일을 찾았는데 할 수 없이 찬 바람이 불어오네. 그댄 내 삶의 이유, 나를 살게 한 첫사랑, 오랜 세월조차도 지울 수 없던 사랑. 당신의 자리를 찾아 돌아와요, 나의 곁으로. 그댄 나만의 숨결, 아물지 않는 내 상처. 그대 마음 속에도 내가 남아있잖아. 당신의 진심을 외면하지 말고 내게로 와요. 그대를 처음 본 순간 모든 게 변해버렸어. 그 이름만 속삭여도 내 세상은 떨려. 우리의 인연은 시간을 넘어 함께 하루며 다시 내게 돌아와 나와 춤춰요. 새벽을 향하여 내게 단한 사람, 내 허무한 삶의 유일한 빛. 당신만이 날 채워줄 나의 사랑. 그대를 처음 본 순간 숨조차 쉴 수 없었어. 그 이름만 속삭여도 내 세상은 떨려. 우리의 인연은 시간을 넘어 함께 하루며 이제 내게 돌아와 함께 춤춰요. 새벽을 향하여 뮤지컬 드라큘라는 작년 5월부터 8월까지 한남동에 위치한 블루스퀘어 신한 카드홀에서 사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드라큘라 역의 김준수, 전동석, 신성록 배우가 참여했고 미나 역에는 조정은, 임혜연, 박지연 배우가 참여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특히 김준수 배우는 초연부터 사연까지 모두 드라큘라 역으로 참여하면서 큰 인기를 누렸고 뮤지컬 드라큘라로 크게 대표되는 배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뮤지컬 드라큘라는 독특한 주기로 관객들에게 불쑥 찾아오곤 하는데요. 초연부터 작년에 마무리된 사연까지의 연도를 살펴보면 2014년 초연이 진행되고 2016년에 재연, 2020년에 사면을 거쳐 작년인 2021년에 사연이 진행됐습니다. 항상 라이브로 진행되는 뮤지컬에는 많은 인력과 소품 등 수많은 비용과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싶을 때마다 공연을 볼 순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쉬운데요. 하지만 또 그런 점이 우리가 뮤지컬을 더욱 기대하게 되고 그것으로 하여금 더 큰 감동과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뮤지컬 인사이드 시간. 오늘은 뮤지컬 드라큘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넘버 Loving You Kiss Me Alive를 제외하고도 Fresh Blood, Life After Life, Please Don't Make Me Love You 등 정말 좋은 넘버들이 많으니까 꼭 한 번씩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드라큘라와 매혹적인 여인 루시의 사랑이 담긴 판타지 로맨스의 결정판인 뮤지컬 드라큘라. 죽음과 사랑이라는 철학적인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뮤지컬 드라큘라에 대해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언젠간 관객들에게 다시 돌아올 뮤지컬 드라큘라를 우리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기다려봅시다. 지금까지 담당 마스터의 장보석, 기술의 임지연, 아나운서 강나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뮤지컬 인사이드. UBS